TOPS NEWS.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8월 17일 목요일부터 9월 14일 목요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2학기 신입생과 복학생 및 재학생입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BB 코리아에서 대학생 봉사단 제31기 BBB 프로보노를 모집합니다. 활동 기간은 2023년 9월 16일 발대식부터 12월 23일 해단식까지 약 3개월입니다. 또한 모집 마감일인 9월 10일 전까지 상시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BB 홈페이지 내 배너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2023년 하반기 창업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창업에 관심 있는 한양대학교 소속 재휴학생 1명이 포함된 총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1일까지이며 활동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비교과 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에서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의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한 건에 대해 해당 상황이 담긴 녹취록을 전체 재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다음 재판 기일에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발언 녹취록 2시간 30분 중 일부만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한편 주씨 부부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 능력은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식약처 처장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가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청탁을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는 그해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전적이 있습니다. 한편 전 식약처장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전년 대비 약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킬로와트시당 28.5원 인상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유가의 상승과 기록적인 폭염 등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력 거래량은 역대 여름철 중 최고치라고 밝혔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8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지윤, 기술의 최시중, 담당의 김준형이었습니다.